때문에 난 보라듯이 너무라도 뻔뻔히 네 몸속에 파고드는 알레르기 이상한 정신에 둘러미는 천지 오늘 여기 무법지 난 불을 질러 심장을 태워 널 미치게 하고 싶어 이 아침 Yeah we bring like this 모두 다 같이 손 맞은 것처럼 Bang bang bang Let's go.